만난 사람도 어쩌다 두 눈길이 마주칠 때면 느끼는 감정 참을 수 없어. 여보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면서 미소를 받는 하면서 미소를 받는